베트남 제1회 EPS KLT 듣기 시험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시계. 1번 문제입니다. 시계. 2번 문제입니다. 사진. 2번 문제입니다. 사진. 3번 문제입니다. 이 옷이 두껍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이 옷이 두껍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여기는 안전모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번. 빨리 갈아 신으십시오. 2번. 얼른 쓰고 오겠습니다. 3번.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4번.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여기는 안전모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번. 빨리 갈아 신으십시오. 2번. 얼른 쓰고 오겠습니다. 3번.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4번.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5번부터 9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3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3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과자입니다. 2번. 과일입니다. 3번. 사탕입니다. 4번. 음료수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과자입니다. 2번 과일입니다. 3번 사탕입니다. 4번 음료수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국제공항입니다. 2번 지하철역입니다. 3번 택시 승강장입니다. 4번 버스 정류장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국제공항입니다. 2번 지하철역입니다. 3번 택시 승강장입니다. 4번 버스 정류장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3월 셋째 화요일은 며칠입니까? 1번 7일입니다. 2번 14일입니다. 3번 21일입니다. 4번 28일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3월 셋째 화요일은 며칠입니까? 1번 7일입니다. 2번 14일입니다. 3번 21일입니다. 4번 28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사장님 기분이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좋은 것 같습니다. 2번 기쁜 것 같습니다. 3번 행복한 것 같습니다. 4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사장님 기분이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좋은 것 같습니다. 2번 기쁜 것 같습니다. 3번 행복한 것 같습니다. 4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10번부터 12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우리 사무실 사람들은 모두 8시 반에 출근을 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우리 사무실 사람들은 모두 8시 반에 출근을 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제 취미는 탁구입니다. 1년 전에 처음으로 탁구 치는 것을 배웠는데 요즘은 꽤 잘 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제 취미는 탁구입니다. 1년 전에 처음으로 탁구 치는 것을 배웠는데 요즘은 꽤 잘 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저는 쇠를 자르는 일을 합니다. 쇠를 자를 때 불꽃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안면을 쓰고 안전장갑도 낍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저는 쇠를 자르는 일을 합니다. 쇠를 자를 때 불꽃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안면을 쓰고 안전장갑도 낍니다. 13번부터 17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지내기가 어때요? 1번 서울에 살아요. 2번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3번 작년에 한국에 왔어요. 4번 비행기로 5시간 걸려요. 13번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지내기가 어때요? 1번 서울에 살아요. 2번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3번 작년에 한국에 왔어요. 4번 비행기로 5시간 걸려요. 14번 문제입니다. 볼펜 좀 빌려주세요. 1번 네, 여기 있어요. 2번 네, 빌려주세요. 3번 네, 볼펜을 주세요. 4번 네, 볼펜을 샀어요. 14번 문제입니다. 볼펜 좀 빌려주세요. 1번 네, 여기 있어요. 2번 네, 빌려주세요. 3번 네, 볼펜을 주세요. 4번 네, 볼펜을 샀어요. 15번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전기요금을 내야 해요? 1번 제가 끌게요. 2번 이번 달 말일까지요. 3번 은행에서 내야 해요. 4번 1시간 후에 나갈 거예요. 15번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전기요금을 내야 해요? 1번 제가 끌게요. 2번 이번 달 말일까지요. 3번 은행에서 내야 해요. 4번 1시간 후에 나갈 거예요. 16번 문제입니다. 어제 잃어버린 가방이 무슨 색이에요? 1번 까만색이에요. 2번 제 가방이에요. 3번 책이 들어 있어요. 4번 버스에서 잃어버렸어요. 16번 문제입니다. 어제 잃어버린 가방이 무슨 색이에요? 1번 까만색이에요. 2번 제 가방이에요. 3번 책이 들어 있어요. 4번 버스에서 잃어버렸어요. 17번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부탁한 일은 다 끝내셨어요? 1번 네, 다 해놓았습니다. 2번 네, 부탁을 받았습니다. 3번 네, 어제 도착했습니다. 4번 네,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부탁한 일은 다 끝내셨어요? 1번 네, 다 해놓았습니다. 2번 네, 부탁을 받았습니다. 3번 네, 어제 도착했습니다. 4번 네,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18번부터 25번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누구 사진이에요? 아이가 아주 귀엽군요. 제 아들 사진이에요. 딸은 없습니까?

22번 문제입니다. 수업이 끝나셨지요? 그런데 어디 가세요? 여행사에 가요. 네? 여행사요? 어디 여행 가시려고요? 아니요. 일하러 가요. 여행사에서 통역하는 일을 하거든요. 오전에는 여기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오후에는 통역하고 바쁘시군요. 22번 문제입니다. 수업이 끝나셨지요? 그런데 어디 가세요? 여행사에 가요. 네? 여행사요? 어디 여행 가시려고요? 아니요. 일하러 가요. 여행사에서 통역하는 일을 하거든요. 오전에는 여기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오후에는 통역하고 바쁘시군요. 23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치마를 사려고 하는데요. 이 파란색 치마는 어떻습니까? 색깔은 좋은데 너무 짧아요. 더 긴 것도 있어요? 아니요. 파란색 긴 치마는 없어요. 하얀색 긴 치마는 있는데요. 하얀색은 어떠세요? 그것도 예쁘네요. 그럼 그걸 한번 입어볼게요. 23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치마를 사려고 하는데요. 이 파란색 치마는 어떻습니까? 색깔은 좋은데 너무 짧아요. 더 긴 것도 있어요? 아니요. 파란색 긴 치마는 없어요. 하얀색 긴 치마는 있는데요. 하얀색은 어떠세요? 그것도 예쁘네요. 그럼 그걸 한번 입어볼게요.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여기가 우리 공장입니다. 공장이 크고 시설도 아주 좋군요. 저는 언제부터 일을 해야 합니까? 내일부터 일해 주실 수 있어요? 요즘 우리 공장에 일이 아주 많아서요. 네. 내일 몇 시까지 출근하면 될까요? 오전 8시까지 출근해 주세요.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여기가 우리 공장입니다.